재미동포 전국연합회 대변인이 10일 민족 반역자 박근혜를 탄핵한 힘으로 자주민주 동일 새 사회를 건설하자 이런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. 성명은 박근혜를 탄핵시킨 힘으로 사회의 정의화를 실현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자주민주 통일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지적했습니다.